를 감찰하시 아니한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고 또 그가 받으신 육체의 고난이 또 그와 받으신 수모와 그 수치와 모욕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있고 또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며 그것에 반응해서 순종해서 살아가고자 합니까? 아니면 단지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는 그런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지니 오정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치 요술 램프를 살살 닦아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 요정을 나오게 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일 때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시는 것은 단지 그때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지금 우리 전 인류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모욕하는 자들, 십자가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는 내 배와 내 마음,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고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으며 그들의 참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배, 욕심이며 그들이 이 세상에 헛된 영광을 구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다른 그 십자가의 원수 같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 배를 생각하고요, 나의 영광을 생각하며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주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가장 큰 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주의 하나님을, 온 땅의 하나님을 무시하기에 우주적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삶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이렇게 살펴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어떤 면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때가 너무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삶의 많은 것들을 누리는 이유는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간구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 진면목을 보고 깨달으며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그분의 은혜 때문에 되어지고 있음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긍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또 무한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 그것을 오늘도 감사하고 또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또 복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 이루셨는데, 그것의 원수로서 혹은 그것을 외면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정말 존재하고 있는 내 배를 생각하고 내 영광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하고자 하는 모든 죄와 허물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고, 정말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사랑과 또 놀라운 축복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오직 그 십자가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고 또 숨쉬고 있으며 정말 삶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또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도록, 그런 귀한 하루 되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옵고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내 배를 생각하고 또 내 영광과 또 이 땅의 것들만을 생각하는 우리의 자신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놀라운 은혜들이 무엇인지 알고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신지를 더욱더 알아서 정말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스럽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